여기서 잘해 상처를 더 마셔 착한 척은 그만둬 뽕 까까뽕 타타투 리듬에 몸을 맡겨 뻔뻔하게 놀아 라라라 하루아침에 내가 변한 건 아니야 별거 아닌 거야 의미 같은 뭐해 뭔 거야 괜한 어디 버티 등도 민지 거지 알고 알고 butterfly 양잔을 부딪혀 down It's okay do not be fine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뻔뻔하게 즐겨 Draw, draw, draw Go, go, baby 무시해 잔소리 음수겨 클릭 이렇다 저렇다 갖다 붙다 공면 많은 애들이 먼저 영화에선 다이에 소외도 재미 It's okay, do not be fine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뻔뻔하게 즐겨 Drop, drop, drop Go, go, baby